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서세평이 1월 27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현대판 인권유린 행위로서 국제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묵인되고 있는 공화국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집단유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주의를 한계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2016년 4월 초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략책동의 환장이 된 남조선 당국이 국정원 깡패들을 내몰아 중국 절강성 영파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우리 여성공민들을 백주의 집단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에 끌어가는 극악한 테러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2016년 5월 17일 당신에게 남조선의 집단유인 납치되어 끌려간 우리 여성공민들의 송환을 위해 시급한 대책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여 보낸 편지와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2016년 4월과 11월 2차에 걸쳐 사랑하는 딸들이 한시 바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절절한 요구가 담긴 편지들, 2016년 4월 22일부 대표부 각서 번호 0037호, 2016년 11월 30일부 대표부 각서 번호 0076호를 당신에게 보낸 데 대하여 상기시키는 바이다. 우리는 2017년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귀사무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들의 편지들에 대해 회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유엔 인권기구들은 자기 사명과 임무에 맞게 남조선 당국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며 사랑하는 딸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때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절절한 요구에 화답해 나와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2011년 9월 남조선 당국에 의하여 남조선에 끌려간 우리 국민 김리온이가 모략과 속임수에 걸려든 자신을 한탄하면서 저국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남조선과 세계 언론에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귀사무소가 당장 그의 송환을 위한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유인 납치 만행은 부모와 자식들을 갈라놓아 흩어진 가족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반인륜 범죄로서 유엔 인권기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다는 기구 입장의 진위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유인 납치한 우리 국민들이 송환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유엔 인권기구들이 취하는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당신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편지는 이와 같이 지적했습니다.